뜨겁게 느껴보자. 힘차게 뜨는 태양에 우리들의 가슴 열고 우리의 젊음을 뜨겁게 열어보자. 가자 젊음이여, 사랑의 날개를 펼쳐보자. 가자 젊음이여, 찬란한 빛으로 열어보자. 뜨겁게 느껴보자. 힘차게 뜨는 태양에 우리들의 가슴 열고 우리의 젊음을 뜨겁게 열어보자.